오늘은 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지금 야자 2교시 중이고요. 여기는 어학실습실 A예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학생회장 후보 세 팀이 있는데요. 왼쪽부터 여기서부터 기호 1번 회장 김세현, 부회장 최영현, 2번 김수현 정유아, 3번 김경은 강기슬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EFBS 15기 아나운서 최영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정규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회장 후보 1학년 3반 김서연, 부회장 후보 1학년 5반 최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전교 임원 선거에 출마한 1학년 3반 김수연, 1학년 1반 정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1학년 2반 김경은, 1학년 6반 강희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약들 가운데 좀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녹음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기호 1번부터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호 1번, 네, 우리 친구들이 급식 관련한 공약을 냈어요. 그래서 애들이 급식 순서 안 지키니까 그게 뭐죠? 네, 급식 선도제. 급식 선도제? 급식 선도제 하신다 그랬는데 일단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선도제를 한다는 게 애들이 안 지키니까 또 인원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내려보내서 또 지키고 그러는 건데,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밥 못 먹는 애들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매 식사 시간마다 두 명의 급식 선도위원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 학생들은 3학년들이 급식을 먹을 때 같이 수를 서서 급식을 받은 다음에 10분 동안 식사를 한 뒤 1, 2학년 학생들이 내려오면 급식 선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두 명의 학생들만 먼저 먹는 것이기 때문에 3학년 언니들께서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명이 먼저 내려와서? 두 명이 먼저 내려와서 3학년 언니들이랑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늦게 먹는 학생들은 저희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제대로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급식 선도를 하는 친구들 둘이 내려와서 밥을 먼저 먹고, 네. 그다음에 걔네가 10분이 지나서 1, 2학년들이 내려올 시간이 네, 되면 네. 그때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아니면 걔네 빨리 먼저 먹고 빨리 들어오는 그 학생들을 이렇게 저지하거나. 저지? 네. 네. 그 다음 질문이? 그리고 모니터링 할 인원을 생기부에다가 기록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모니터링 할 학생들을 모을 때, 모집할 때 그 점이 매력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의 생기부에 적혀있는 흔한 내용보다 독특한 내용들을 많이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급식 선도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줄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런 공약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내 생기부에 친구들의 급식 먹는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지도하는 선도부 활동을 했다는 것을 추가로 적기 위해서 해야 하는 노동의 양이 좀 귀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든단 말이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10분인데 그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 이게 밥을 저희가 지금 3학년이 먼저 먹고 있잖아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언니들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1, 2학년들이 먼저 먹으면 그 언니들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그 제도는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간에 다른 후보님들도 혹시 추가 질문이나 이런 게 생각나시면 하셔도 돼요. 네, 손 들고. 다음 질문이? 네, 두 번째로 공약 두 번째로 통합학생증을 만드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전교생 인원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은데 은행이랑 뭐 행정실이랑 협상했을 때 뭐 혹시나 대비해서 추가 비용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 전교생 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 은행들에게 물어봤는데 정확한 대답을 해준 것은 우리은행뿐이었습니다. 다른 은행들의 경우 학생의 행정실과 직접 논의를 한 후에만 알려줄 수 있고 저희 같은 개인에게는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저희가 학생이 먼저 전화하니까 네, 이렇게 좀 그렇다. 네, 우리은행만 저희에게 확실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통합형 학생증이라는 게 교통카드와 더불어 체크카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발급받을 때뿐만 아니라 재발급 시에도 수수료가 전혀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통장 분실 재발급은 수수료를 내는 게 맞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발급은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학생증에 그 교통카드랑 그 체크카드? 들어가는 거군요. 그리고 우리 은행에 전화를 해봤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발급 수수료가 없다라는 걸 확인했다 이거죠. 네. 혹시 주변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게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 옛날에 몇 년 전에 학생증을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전자로 뭔가 학생증을 발급하니까 예전에 이제 빨리빨리 학생증이 망가지거나 이러면 간이로 재발급하고 그랬던 것보다 자꾸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관리상에 좀 어려운 점 좀 있었거든요. 네, 생각해 보셨는지. 제가 듣기론 그때는 그 학생들이 들어올 때 학교에 네, 그거를 해서 오류가 많이 났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오류가 날 확률은 현저히 적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거든요. 출결 기능을 빼고 네. 그게 지금 없잖아요. 보고 싶다 하는 네. 거죠. 그리고 통합학생증이라는 공약을 걸기 전에 뭐 미리 학생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들 분들께 뭐 사전조사 같은 거는 실시하셨어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의 경우 행정실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등 여러 선생님들께 여쭤보았고요.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예전에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당선만 된다면은 행정실 선생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긍정적인 반응을 대부분 보여주셨고요. 학생들은 뭐 당연히 되게 좋아했어요. 네네. 이게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뭐 매점에서 띡 긁는 건가? 아무래도 막 할인 혜택이 많다 보니까 그냥 뭐 집에 오가는 게 더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그냥 평소에 주말에도 학원 갈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되게 유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6번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교내 축제에서 동아리를 홍보하려는 계획 공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학생이 근데 저희가 의도했던 게 그 재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조 공연 중간중간 남는 준비 시간 동영상을 트는 것이었는데요. 그때는 막 재학생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이 많기 때문에 동아리 홍보 영상을 틀면은 다음 무대를 기다리는 동안 볼거리가 생겨서 사람들이 지루해하지도 않고 동아리의 홍보 영상들을 보면서 지난 한 학기 동안의 활동들을 보며 추억을 되새김할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축제했잖아요. 네. 네, 그 축제를 해보니까 어때요? 이제 만약에 당선되면 축제를 주최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였다고 느꼈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 생각에는 시간대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부인들이 다른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오전 좀 빠른 시간에 부스를 끝내버리고 오후에는 찬조 공연만 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하고 우리 학교에서 축제를 즐긴다고 해도 그 시간상의 문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찬조만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그 시간상의 문제 때문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기호 2번으로 넘어가서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기호 2번 네, 공약 중에서 이화통신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뭐 외부 대회나 평소에 뭐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거나 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각 반에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저희가 솔직하게 말하면 인터넷에 검색해도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화통신이라는 거에 적는다고 해서 또 따로 읽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자, 마이크 주지 마시고 계속 들고 계세요. 네, 저희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화통신에 실린 정보 중 학생들이 물론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도 일부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화 외고 학생들을 위해 그런 검색을 하는 시간과 부담을 줄이고자 이화통신을 기획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힘들게 해야 하는 작업을 한 곳에 정리되어 모든 반에 배부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네.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경시대회, 경시대회 정보, 네, 봉사, 교회 활동 및 입시 설명회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화통신의 건의 코너를 만들 예정인데요. 여기서 학생들이 원하시는 분야를 적어서 학생회에게 전달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절성을 판단해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수집은 어떻게 하죠? 그 학생이 임원들이 이제 찾나요? 그래서 종이에 편집을 해가지고 붙이기. 네. 네. 어느 주기가 언제별로가 일주일마다 아니면 뭐 한 달마다 이렇게 어느 시기별로 붙이실 예정이에요? 이화통신은 매달 초에 학생들이 그 대회 일정을 빨리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될 예정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입시 정보가 제가 창의인성부에 있어 보니까 그런 생각은 되게 그 전에도 많이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좀 입시 정보를 좀 이렇게 많이 알려주고 대회 정보도 많아야 애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럴 텐데 근데 이게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누군가 한번 모아보자라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 중간에 힘들거든요, 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막 검색해서 그걸 모은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고 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뭐가 좋은 건지 판단도 해야 되고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그래서 방송반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허영호 선생님도 막 구글 시트에다가 막 만들어가지고 같이 해요 그랬는데 아무도 같이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뭔가 메신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빡 뿌리고 싶은데 가입을 안 해, 메신저에. 그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이제, 좋은 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그래서 그 기존에 하던 게 왜 안 됐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까지 실행되었던 이런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이런 시스템들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정보 제공의 방법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페이스북이나 혹은 엑셀 파일 같은 방법들이 학생들이 참고하기에 매우 불편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시간을 내어서 능동적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해봐야 되고 또 직접 시간을 내어서 엑셀 파일을 열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당장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키는 학업에 쫓기는 학생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참여하고 참고해보기에는 이런 시간적이거나 심리적인 여유가 부족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반면에 이화통신 같은 경우는 우선 학생들이 싫던 좋던 학교에 약 14시간 정도를 머물러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실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을 텐데 저희가 이화통신을 매월 교실에 부착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면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잘 정리되어서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번에 대한 답도 된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그냥 그 뭐 시간적인 부담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 직접 일부러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뭐 학교 지나다니면서 게시판에 있는 거를 볼 때 막 시간적인 뭐 그런 거를 들여서 보진 않잖아요. 그것보다 이화통신이 더 좋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저는 답이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카페 운영도 관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율동아리 카페를 시작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양과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이 자료를 어떻게 수합해서 운영할지 감이 안 와요. 저희가 자율동아리 지금 첫 텐데 되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율동아리 수도 많고 아이들이 매번 모일 때마다 자료도 쌓이고 그런 자료를 또 수합해서 좋은 자료를 모아야 되고 그 중에 또 선별해야 되고 좋은 동아리의 기록을 남겨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게 아주 큰 주제예요. 대략적인 계획이나 생각이나 비전을 좀 듣고 싶어요. 우선 현 학생회에서 종이로 부실 예약제를 실행해왔잖아요. 힘들었어요. 그게 솔직히 잘 안 됐잖아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카페로 부실 예약하는 것으로 바꿀 계획인데요. 근데 아까 교실 페이스북이나 카페에 굳이 들어가지 않는 게 힘들다 그랬는데 애들이 카페에 들어가서 종이로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카페로 들어가. 네. 잘 알아요. 그래서 우선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고 네.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 카페에 자율 동아리 부실 예약 란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주별로 캘린더 모양의 차트 네. 같은 게 있을 텐데 네. 가로축에는 월화수목금 요일이 있고 네. 세로축에는 자율동아리 그 자율학습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어서 각 칸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실이 적혀져 있고 그 오른쪽에는 괄호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각 동아리의 부장들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원하는 장소에 동아리 이름을 쓰게 되면 그렇게 선착순으로 예약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어요. 또 그 말씀하신 게 종이로 하는 것보다 카페로 하는 게 어쩌면 더 귀찮지도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신 네. 것 같은데 그 자율동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얻는 것은 읽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읽어야 되는 문제는 항상 학생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붙여 있으면 좋을 텐데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는 종이로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고 이걸 사람이 손으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사람이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각자 원하는 학생이 이름을 타이핑하면은 알아서 컴퓨터가 처리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자율동아리 모임 기록을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겨서 그게 어떻게 기록이 돼서 어떻게 선생님한테 넘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생기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이게 자율동아리 운영에 학생회가 이렇게 어떤 도움이 되고 그게 시스템으로 잘 정착이 되면 굉장히 그림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뭐 가까운 뭐 D외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사실상 매우 의심스러워요. 어떤 뭐 이렇게 자율동아리 개수가 엄청 많고 하는데 서류는 나오는데 정말 운영하고 있는지 내실 있게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하면서 너무 즐거운지 정말 의미 있는 어떤 경험과 학술 자료가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만약에 되면 그 자율동아리를 어떻게 굴려보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김수현 후보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율동아리 모임 기록은 카페를 통해 관리할 예정인데요. 우선적으로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율동아리 카페에 달력 기능을 추가하여 저희가 주별로 각 부실에 대한 사용 현황과 예약 현황을 기록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약이 확인되었다는 승인을 카페 동아리 칸에 써드릴 예정입니다. 모임 기록은 저희가 언급했던 활동기록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될 텐데요. 이는 매 모임마다 학생들이 했던 활동들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아리의 모든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확인하면서도 출석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어 학생들 더욱 가치 있는 동아리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학기 초에 학생들이 우리끼리 이렇게 활동을 해볼래? 하고 계획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카페에 제출해요. 그러면 다 자율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네. 읽어보시겠죠? 그 내용들을? 네. 그리고 그 내용이 학생들이 하기에 적합한지 의미 있는 활동인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해보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그 자율동아리 카페 이름이 있는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카페에. 그러면 그 자율동아리가 모임을 할 거잖아요? 그럼 매 모임마다 그 자율동아리의 부장이 그 모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두세 줄 정도로 요약하는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학기 정도가 지나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10번을 만났으면 그 10번 동안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 카테고리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학생들이 했던 활동의 증거가 되면서 자율동아리 부원들이 동아리 활동을 태만시하는 것을 막게 해주고 따라서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번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기호 3번은 저는 이런 공약이 나올지 상상도 못했는데 이화장터라는 아까 그러니까 되게 실전하기도 하고 궁금한 게 많은데 이화장터라는 거를 공약으로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이화제 때도 막 먹거리 장터 했을 때 막 인원이 워낙 적어서 그런지 뭐 많은 문제가 있었겠지만 잘 안 됐었잖아요. 뭐 근데 이화장터를 따로 이렇게 특별히 개최한다고 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예요. 우리 네. 그 축제할 때 어떤 풍경이 벌어졌냐면 다 부스를 하나씩 만든 거야. 그리고 오세요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지. 왜냐하면 다 부스를 만들었거든. 모두가 생산자야. 그래서 이 작은 학교에서 규모가 작으니까 뭔가 아나바다처럼 이렇게 같이 써요, 나눠봐요, 뭐 모아봐요 할 때 양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고민이 되거든요, 항상. 일단 규모에 관해서는 저희가 반별로 장터를 운영할 예정인데 반별로 물건을 모아서 장터를 운영할 예정인데 판매자를 두 명에서 세 명 정도로 정할 거라서 나머지 인원들은 다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뭐 규모에 대한 그러니까 반별로 모은 거를 그 판매자로 위촉된 반별 두세 명이 이제 보따리 펴가지고 이렇게 쫙 깔아놓고 앉아있으면 네. 네. 나머지는 네. 상당히 있죠. 네. 그럼 판매자는 그 고정이 아니라 뭐 시간대별로 바뀌고 이런 건가요? 알아서 그건 또 알아서 하는 거고 또 그 우리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학생에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공지를 데이원회의에서 말을 해서 공의를 구해서 판매자를 뽑는 형식으로 이렇게 학업이나 아니면 스펙 쌓기 뭐 이런 게 애들의 관심 쌓기 관심이기도 한데 네. 갑자기 장터를 왜 하자고 했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일단 장터를 연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경제 시장 활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인데요. 물론 이게 저희 학교에 경제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없는 만큼 네. 이런 장터를 열면 또 경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즐겁게 돌아다니면서 물건도 사고 팔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재미에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데 네. 궁금한 거 말해도 돼요? 네, 말씀하셔도 돼요. 그 경제 시장이라고 말하는 게 즉 어떻게 근본적으로 보면은 사고 팔고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약간 비판적으로 말하면 CEO 앞에서도 사고팔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거 이화장터를 만들어서 경제시장이라고 하진 되는 거예요. 그냥 사고 파는 것만으로 경제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뭐 재밌을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반별로 좀 모아놓기는 하면. 일단 이게 학생들끼리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CU에서 네. 사고 파는 거랑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CU에서는 지금 현재는 물건을 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팔아 보면서 또 그런 걸 하는 게 두세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네 어쨌든 기호 이번에 자기 물건이 팔린다는 네. 거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네. 자기 물건이. 네. 그 다음에 권장 도서를 반에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반에 둔다고 해서 실제로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하는 반이 있다고 해서 그 반 학생에게 물어봤는데 아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는데 그게 일단 선생님이 강요적으로 만들 테니 읽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네. 만든 거였고 그래서 그러면은 안 읽는 애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용률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애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찾게 되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교실에 책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게 제가 오늘 종례 시간 전에 그 독서 시간 들어가 보니까 누워 있는 애 두 명, 그 다음에 컴퓨터 하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숙제하는 애 많고 그렇거든요.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책 읽는 시간을 좀 마련해가지고 우리 그 생기부의 독서란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 시간에 쭉 내실 있게 독서를 좀 진행을 해가지고 독서 기록장도 잘 쓰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가서 막 맨날 지킬 수도 없고 문제가 뭘까요? 저는 올해 독서 시간이 처음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고치기 위해 그 공약을 내게 되었는데요. 우선 저희가 권장도서를 학급에 배치를 하면 네. 또 학생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더 많이 보고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거를 보면서 독서 기록장도 밀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쓸 수 있게 되고 또 그거를 생활기록부 독서할 때 올리면 또 학생들도 독서 이력이 남을 수 있어서 잘 체계적으로 학생들 독서 시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서 시간에 뭐 책을 안 읽어서 예를 들어 뭐 권장 도서를 실제로 배치하면 더 많이 읽게 된다고 방금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냥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현재 독서 시간의 문제점이 뭐 제도의 문제점, 그러니까 독서 시간 자체가 학생들에게 별로 뭐 효율적이지 않다거나 그렇게 학생들이 느껴서가 아니라 학생들 주변에 독서 시간에 책을 읽을 책이 없어서라는 그런 이유가 더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이들이 독서 시간에 지금 책을 안 읽는 거는 교실에 책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10시까지 야자를 하고 또 시간도 주말에는 또 학원 가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책 빌리러 갈 시간도 없고 도서실도 이용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장터에서 만약에 안 팔리면 물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그 학생들에게 물건 수집을 할 때 미리 네. 좀 공지를 할까 생각 중인데 이게 그 물건을 내놓는 학생들에 한해서 동의를 구해서 만약에 안 팔리는 물건이 있으면은 그 종류를 좀 분류를 해서 기부를 하든가 그런 쪽으로 좀 네, 괜찮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그런 거를 또 안 팔리는 물건들을 이게 좀 시간이 내서 해야 되는 거서 이거는 살짝 이안이긴 한데 따로 뭐 특선 장터나 그런 데 가서 팔아서 다시 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좀 다시 기부를 하는 방안?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 도서를 구입할 때는 어떤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뭐 물어보거나 좀 계획을 짜본 게 있나? 돈 많이 들 텐데요. 우선은 도서실 선생님과 네. 그 얘기를 해서 그 도서실에 있는 권장 도서 책을 좀 적당히 배치할 예정인데 저희 학교에 권장도서가 많이 없잖아요. 네. 도서실에. 그래서 권장도서를 일단 주로 배치하도록 노력할 거고 또 다른 분야의 책들도 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네. 서로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시면 네. 마이크 주세요. 저 기호 1번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누구한테요? 기호 1번. 네. 네. 그 본인을 소개해 주시고 네 저는 기호 2번 학생회장 후보 김수현입니다. 급식 선도제가 10분 동안 밥을 먼저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50분의 종이 치면 1, 2학년 학생들이 3학년 언니들을 배려해서 먹지 않아야 되는 시간이 10분인데 그 10분 동안 선도제가 밥을 다 먹고 이제 먼저 내려오는 학생들을 잡아야지 하면은 이미 10분이 지나가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땐 잡을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이 학생들이 이걸 이 급식 선도제 자기들이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소한 거라고 해도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밥을 빨리 먹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 10분 동안 밥을 이렇게 천천히 먹는다는 것도 약간 좀 말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 빨리 후딱 먹고 자기 네, 그렇죠. 하면 되겠다 이런. 네, 그래 어쩔 수 없. 그리고 그게 하고는 10분 안에 먹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게 그리고 중요한 게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이 두 사람 이 한 조가 되는 게.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기가 생기부에 이런 활동을 쓰려면 그런 빨리 먹는 거 뭐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지금 이게 문제가 심해요? 이렇게 안 지키고 빨리 막 먹는 애들 많아요? 네. 학기 초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신입생들 또 들어오면은 또 제 학생들은 되게 이런 거 때문에 짜증나고 막 그런 애들 많겠네요. 3학년 언니들이 가끔 짜증이 되시더라고요. 맞아. 궁금한 거 있는데 잡을 때 뭐 학생증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약간 번거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 꺼내서 보여주기가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저희 두 번째 공약이 그 학생증이잖아요. 근데 이게 학생증이 학생별로 다르게 색깔이 나와서 나오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년별로 색깔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은행에서 목걸이형으로 지급을 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다니면 이렇게 보고, 그리고 1, 2학년들은 보통 보면 알죠. 네, 그 얼굴에 그 이렇게 서로 아니까. 네. 또 서로 질문하거나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이크 좀 주세요. 3번 강희수입니다. 네. 그 통합형 학생증 서비스가 찾아보니까 다 20만 원 전월 그게 다 20만 원 이상이라 하던데 네. 그럼 학생들 이용하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20만 원이 안 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그 저희가 그거를 네. 네. 그 저기에서 이화교회에서 연설을 할 때 20만 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포스터에 20만 원이라고 네네. 공지를 해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은행에서도 뭐 비즈카드 그런 은행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은행들의 혜택이나 그런 걸 저희가 조사를 해서 표로 만들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당선이 많이 되면 그 표에 사람들이 이런 혜택이 있네 여기는 이런 혜택이 여기는 또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가 투표를 해서 그 네, 우리가 많이 나온 걸로 저희가 할 예정. 20만 원이 안 돼도 혜택이 아예 없는 건 아니군요. 네, 아예 없는 거 아니죠. 네. 20만 원이 되면 막 스타벅스가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네. 또? 너무 정말. 괜찮아요. 그 학생증을 체크카드랑 팀원이랑 다 이미 좀 돈이 들어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분실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궁금해서. 체크카드랑 팀원이랑 같은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는 분실했을 경우에 통장을 정지시키면 되는 거고, 근데 팀원이는 사실 팀원이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편의점이랑 그 교통카드 사용할 때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네 그만큼 그리고 티머니를 저희가 보통 사용할 때 막 20만 원씩 티머니에다가 넣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막 피해 금액은 많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잃어버린다 해도 그리고 큰 금액은 보통 은행에 통장을 정지시키면 다 나가지 않는 거라서 티머니 뭐 사고 신고 번호가 있겠죠. 네. 아, 또 상호간의 질문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면 아, 마치기 전에 아, 왜 자기를 꼭 뽑아야 되는지 간단하고 친근하게 아, 정리해 주시면서 한 번씩 네. 자 기호 1번부터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세요. 이름을. 네, 저는 기호 1번 아, 5번부터 기호 1번 학생회장 후보 1학년 3반 김서연. 저는 부회장 후보 1학년 5반 최영현입니다. 네, 내가 말해? 당황스러워요. 네, 저희를 뽑아주시면 저희가 사실 공약 발표를 할 때도 말했거든요. 3학년 언니들의 그 불편한 급식 들어갈 때 불편함을 저희가 해소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학생증이란 게 솔직히 이게 전년에도 사실 그 공약으로 나왔었고 이게 학생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최대한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후보 기호 2번 김수연 정유아입니다. 네, 저희는 공약을 정할 때 저희가 정말 이화 애고의 학생으로서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정했습니다. 정말 정보가 없어서 노책에 대한 좋은 기회들이 많았고 또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불편했던 점이 많았는데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최선을 다해서 고민했고 또 만약에 당선된다면 공약을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실천할 계획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생회장 후보 기호 3번 김경은 부회장 후보 강이슬입니다. 저희는 이화인들이 학교 생활을 집보다 학교에서 생활을 오래 하는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공약을 만들었고 또 저희는 항상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학생들의 입장을 먼저 들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후보가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도 지키면서 저희가 내세운 공약을 모두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공약에 관해서 궁금했던 점을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모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예, 후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유세 때보다는 그래서 좀 더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마워요. 네, 공부하는 시간에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